제가 영스에는 가수로 오기도 했고 배우로 오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DJ로 함께하게 됐네요. 네, 제 생애 첫 DJ라서 너무너무 떨리는데 우리 사랑하는 웬디 언니의 영스트리트인 만큼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영스트리트고요. 저는 스페셜 DJ 조이입니다. 네, 2022년 4월 8일 금요일 영스트리트 첫 곡은 조이의 안녕으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조이입니다. 네, 제가 웬디 언니를 대신해서 이렇게 스페셜 DJ로 함께하게 됐어요. 반갑습니다. 아, 쉽지 않네요. 아, 그리고 이렇게 오프닝을 해보니까 되게 외로운 자리였군요, 이 자리가. 우리 웬디 언니가 이 공간을 그동안 꽉 채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느껴지네요. 아, 그리고 제 앞으로 이제 예리랑 아이린 언니가 한 거를 들어봤거든요. 근데 아이린 언니가 특히 많이 긴장한 게 되게 느껴져가지고 저도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 저도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네, 영스 가족분들이 이제 사연을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0801님, 오늘 출근길 사진 봤어요. 조이 언니 완전 봄 그 자체 아닌가요? 일요일에 친구랑 같이 벚꽃 구경하기로 했는데 언니 사진 보고만 있어도 봄 기운이 느껴져요. 아, 정말요? 저를 보고 봄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2995님, 조이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비타민 안 먹어도 조이님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 비타민 섭취 완료네요. 아주아주 반겨요.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후. 네, 황선일님. 내비게이션 어플에서 조이씨가 맨날 운전 잘한다 칭찬해줘서 하루가 행복해져요. 오늘은 제가 칭찬해드릴게요. 진행 잘한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잘한다 하면 더 잘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 우리 웬디 언니한테서 사연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완디입니다. 내가 더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 조이. 앞머리 자른 거 너무 예뻐요. 오늘 잘 부탁합니다. 화이팅! 아, 우리 천사 웬디 언니가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주면서, 아니, 저한테 따로 톡으로도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냈었거든요. 아, 너무 천사 웬디 언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언니의 빈자리를 열심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다 좋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잠시 후 2부에는 귀대면 콘서트, 곽진원, 따마씨의 멋진 라이브 무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4부에는 청취율 조사 특집으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을 소개하고 제가 선물도 뽑아드릴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나 자랑하고 싶은 일들, 고민거리도 좋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받는 롤팩 매트리스. 영어는 해커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피자 맛의 꼭대기 피자마루. 피자의 마루 피자마루 언제나 가벼운 가격 피자의 마루 피자마루 가격은 가볍게, 포장은 가까운 매장에서 편하게. 이래서 피자마루. 영어를 아이가 신나게, 영어를 아이가 즐겁게, 영어가 재밌는 아이는 잉글리시 아이죠. 스피킹 잘하는 아이고, 라이팅 잘하는 아이도, 영어를 잘하는 아이는 잉글리시 아이죠. 초등부터 중등까지 살아있는 진짜 영어. 이상교육 잉글리시 아이. 원할머니 오셨다. 원할머니 보쌈 자기소개하기 수육 따끈따끈 김치 아삭아삭 족발 쫄깃쫄깃 배달 빨리빨리 마지막 한 점까지 따뜻하게 원쌈 보쌈 보쌈 도시락도 원할머니 보쌈. 세상에 없던 단 하나의 뿌리미엄 치킨 뿌리노랑 마동석 씨가 뿌리핑 들어갑니다. 가마솥에 튀긴 바삭한 후라이드에 체다 마스카폰의 두 가지 치즈를 듬뿍 구운 양파 대파까지 아낌없이 뿌렸으니 뿌린 대로 맛을 거둘지어다. 노랑통닭 뿌리노랑. 우후! Lay no, lay no, something lay no, lay no, lay no, something lay no. 차를 아는 사람들의 something. 더 업그레이드된 신제품 레이노 팬텀 2를 검색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자담치킨 왜 맛인지 아세요? 잘 걷고 뛰고 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싱싱하고 쌩쌩하고 스트레스 1도 모르는 닭으로 만든 치킨. 자담치킨이 맛있는 건 자연스럽다. 국내 최초 동물복지 인증 치킨 자담치킨. 꿈꾸던 내 집 마련을 했다. 내 집과 오래 함께하기 위해 제일 벽지를 골랐다. 바꾸기 어려운 벽지, 처음부터 제일 벽지 하세요. 당신의 행복한 일상을 감싸는 친환경 벽지. 제일 좋은 벽지, 제일 벽지.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 훌쩍 알러지엔 간질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애취 알러지엔 알러지엔 알러지엔 알러지엔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유한양행 수입 한국 유시비제약. 웬디의 영스트리트.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Everyday Happiness. 매일 달라지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Today's Joy.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의 공감 문자를 받아볼 건데요. 7721님이 남겨주신 사연 먼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수영 언니. 매주 동물농장 챙겨보는 러비예요. 최근에 좋은 일이 있어서 우리 집 막둥이 자랑 좀 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모애들을 너무 키우고 싶었거든요. 이번에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오면서 입양하게 됐어요. 웃는 것도 너무 예쁘고 새하얀 털이 매력적인 우리 애교쟁이 빵이. 언니랑 엄마, 아빠랑 오래오래 함께하자. 사랑해. 와, 입양하셨구나. 아, 제가 지금 SBS TV 동물농장 MC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다양한 동물들을 많이 보는데 요즘 지금 생각나는 건 반려 고슴도치가 요즘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본 영상이 고슴도치여서 지금 고슴도치가 갑자기 많이 생각이 나네요. 네, 조이 씨가 방송에서 죄송해요. 제가 지금 왜 읽고 있죠? 네, 햇님이 자랑을 해주시라고 해가지고 저희 햇님이는 벌써 4살이 됐어요. 벌써 4살이 돼가지고 너무 빨리빨리 크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저를 위로해주고 밝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네,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가족, 반려동물들 자랑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연을 받아볼까 하는데요. 나의 동물 가족을 소개합니다. 우리 집 사랑스러운 도마뱀 비비는요. 애교는 없지만 존재 자체로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학교 화단에 살고 있는 고양이 가족 덕분에 등교길이 너무 행복해요. 우리 학교 마스코트랍니다. 등등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반려동물 이야기를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사소하고 재밌는 사연들도 환영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노래 듣는 동안 받아보겠습니다. 조서정, 권순관의 Sunshine. 오, Sunshine. 오, Sunshine. 바라보던 그댄 마지막 기노 부르고 마주치는 풍경 맘이 녹이네 Sunshine 돌아가지 않기 잘했어 변함없이 내게 웃어줘요 내가 필요해요 얼어붙은 마음들 모두 녹이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눈이 부셔서 오늘 나를 비춰주면 내일은 마음속에 너 Always sunshine Always sunshine Always 조소정, 권순관의 선샤인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공감 사연으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나의 동물 가족을 소개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동물 가족 이야기 뭔지 하나씩 만나볼까요? 3131님, 우리 강아지 심청이는 제가 마사지 팩을 얼굴에 올리고 있으면 자기도 휴지를 얼굴에 올려달라고 해요. 저랑 똑같이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베개도 같이 베고 이러고 누워있어요. 아니 정말 와 너무 귀여워. 아니 반려견 우리 심청이 사진 보내주셨는데 아, 아니 진짜 그 물티슈에 그 눈이랑 코만 이렇게 뚫어가지고 진짜 마사지 팩 하듯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휴지를 얼굴에 올리고 있어요. 어떡해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엽네요. 네 4867님 저는 반려견과 반려어와 함께하고 있어요. 요번에 새로 태어난 치어들이 100마리가 넘어서 먹는 것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먹이용 새우도 집에서 부화시켜서 만들어 먹여요. 오 반려어 아 맞다 반려어도 있었죠. 근데 새로 태어난 치어들이 100마리가 넘으면은 진짜 먹이용 새우가 진짜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5586님, 우리 댕댕이 쿠키는요, 가족들이 집에 오면 양말을 다 벗겨줘요. 대단하죠? 아직 양말을 세탁기에 넣지는 못하는데 언젠가 세탁기에 넣을 때쯤 또 문자 드릴게요. 와, 진짜 똑똑하다. 그냥 퇴근하고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양말을 이렇게 다 벗겨준다는 거예요. 아, 동물농장에도 제보해주세요. 네, 3734님, 저희 집 흰둥이는 5살 고양이입니다. 사장님이 길거리를 헤매는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사무실에서 키우고 있어요. 중성화 수술도 했어요. 항상 귀엽게 애교도 부리고 배도 항상 보여준답니다. 귀엽죠? 아, 고양이가 이렇게 애교도 많고 배도 보여주면 진짜 완전 선택받은 고양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고양이들이 안 그러니까 아마 그 길거리를 헤매다가 사장님이 데리고 오셔서 마음을 이렇게 연 것 같아서 되게 감동적이네요. 네, 8121님, 입맛이 까다로운 3살 비숑 솜입니다. 간식을 사다 줘도 입에 안 맞으면 먹질 않아요. 덕분에 안 먹는 간식들은 동생네 강아지들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어, 솜이 사진도 아니, 정말 확고해 보이네요. 의견이. 네. 이거 치워라 하는 그 표정으로. 아, 그 미식견들이 있대요. 미식견. 저희 햇님이도 입맛이 되게 까다로운 편이어가지고 예전에 설채연 선생님한테 그 한번 검진을 맡긴 적이 있었는데 아마 햇님이 같은 타입은 미식견이어서 몇 날 며칠 굶겨도 안 먹을 거라고 그런 말을 해주셨었거든요. 아마 소미도 미식견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연희님, 우리 반려견 은비는 기가 막히게 술 냄새를 잘 맡아요. 그래서 제가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고 집에 들어가면 무섭게 지저대요. 술 마시게 되면 현관문 앞에서 가글 하고 향수 뿌리고 들어간답니다. 아빠 엄마보다 은비가 더 무서워요. 은비가 아주 훌륭하네요. 아, 우리 김연희님이 술을 많이 마시면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우리 은비가 그렇게 술 냄새를 맡고 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은비 최고다. 네, 2080님, 저희 집에선 앵무새를 기르는데요, 키보드 키를 얼마나 잘 뽑는지. 모든 컴퓨터에 키보드 키가 중간중간 빠져 있습니다. 우리 앵무새가 전부 다 빼는 거죠. 미워할 수도 없고 귀염둥이랍니다. 아니, 왜 키보드 키를 그렇게 뽑고 그런데야. 아, 근데 앵무새도 너무 매력 있어요. 앵무새는 그 4차원의 매력이, 아, 저는 가끔 그 영상으로 많이 찾아보는데 너무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네, 조한세님, 우리 집 거북이 감순이는요, 제가 10살 때 데려와서 벌써 13살이나 되었어요. 제가 부르면 항상 달려오긴 하는데 밥인 줄 아는 건지 아직도 제 손만 보면 깨무네요. 아, 거북이, 반려거북이도 있구나. 아, 이제 밥인 줄 알고 왔는데 손을 보면 이제 밥, 손을 이제 밥처럼 이렇게 깨무는. 아, 그래도 진짜 그냥 밥인 줄 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래. 아니요, 네. 1526님, 우리 집 짱구예요. 애견 가방만 꺼내면 밖에 나가는지 알고 신나서 가방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차에 타면 미용하러 가는지 알곤 저렇게 세상 떠나간 듯이 멍. 너무 귀엽죠? 올해 12살인 동안 강아지랍니다. 아, 귀여워. 저렇게 얼굴만 내밀고. 아니, 가방 안에서 미용하러 가는 줄 알고 세상 슬픈 표정을 하고 있네요. 정말 보내주신 사연마다 다 너무 매력적인 반려동물들을, 네, 같이 가족으로, 네, 있으시네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봤고요. 저는 노래 듣고 곽진원 씨, 따마 씨와 함께 2부 귀대면 콘서트로 돌아올게요. 조지의 바라봐줘요 듣고 올게요. 경리 비서 얼마 경리 특허받은 자동기장 얼마 경리 쉽고 빠른 세금 신고 얼마 경리 쾌적관리 이사급여 얼마 경리 월 29,000원 창업회사 6개월 무료 얼마 경리 가입비 부가세 별도 지친 모든 분들을 위해 저 차태현의 건강을 플러스 건강을 플러스 플러스 내추럴 플러스 내추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온 가족 건강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홍게 10마리 만원 산지직송 홍게 H9 만원 홍게 10마리 만원 당일배송 홍게 H9 그날 잡은 싱싱한 홍게를 산지에서 식탁까지 당일배송 홍게 10마리 H9 내일 아침 5성급 호텔에서 눈뜰 수 없다면 당신의 침실엔 베스트 슬립이 필요하다. 30년 수면과학으로 완성된 최상의 숙면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5성급 호텔의 편안함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생활 정보. 지난 시간 걱정이 많아 늘 우울하고 불안한데 두 증상의 차이가 궁금하다는 비님의 사연을 들었죠. 전문가 입장에서도 불안증과 우울증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란 어렵고 그래서 조심스러울 때가 많다는 사실 말씀드렸는데요. 동양의 사상가인 노자의 조언이 제겐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기분이 우울하면 과거에 사는 것이고 불안하면 미래에 사는 것이며 마음이 평화롭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절대 바꿀 수 없는 과거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미래 대신 저희에게 주어진 지금과 이곳에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불안과 우울에 가려져 있던 무언가를 찾을 수 있는 비님의 오늘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마음조치 용쌤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우리 집 안방 1열에서 펼쳐지는 콘서트, 가만히 라디오에 귀만 대주세요. 내 귀에 가장 가까운 공연장이 열립니다. 귀대면 콘서트. 영스트리트 금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자꾸만 라디오에 귀 대고 싶어지는 시간, 집에서 편안하게 즐기는 고품격 1대1 콘서트, 귀대면 콘서트의 주인공들 모실게요. 곽진원 씨, 따마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영스 청취자 분들에게 한 분씩 인사 부탁드려요. 제가 먼저 할까요?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영스 청취자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수 곽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저는 따마라고 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예. 반갑습니다. 혹시 두 분이 친분이 있으세요? 어떻게 하다 보면 잊게 될 것만 같은. 네네. 저는 기억을 해요. 한 4, 5년 정도 전에 네. 형님이랑 같이 게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게임이요? 네. 무슨 게임이요? 언제였죠? 그 한 5년 전에 어디 서교동 쪽에서 이제 막 이렇게 게임 하시고 있었을 때 같이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나요. 아, 그러면은 아마 거기겠네요. 그 삼각. 그렇습니다. 아, 아, 세상에. 저는 되게 절친 사이신 줄 알았는데, 아, 네. 아, 저희 셋 다 오늘 약간 대면대면한 사이이군요. 또 그런 게 좋죠. 네, 네. 오늘 네. 친해져서 가요. 아, 그럴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제 웬디 언니를 대신해서 스페셜 DJ를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긴장이 되는데요. 아, 근데 오늘 멋진 라이브를 들어볼 수 있다고 해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을 반기는 문자들이 지금 진짜 많이 오고 있는데요.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김우현님께서 오늘 곽진원님과 따만님이 라이브로 영스 찢어놓고 가시나요? 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김경태님께서 네. 귀대면 콘서트니까 귀대고 호강하면서 보라까지 잘 감상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또 읽어주세요. 네, 5325님, 세 분 한 자리에서 보기 힘든 조합이라 그런지 오늘 귀대면 콘서트가 더 신선하게 느껴져요. 각자 장르가 다 달라서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랄까요. 귀 호강 잘 부탁드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죠. 저희 한 자리에서 보기 힘든 네, 조합이긴 하죠. 네, 살면서 네. 이렇게 뭔가 각 장르를 한 명씩 이렇게 영광입니다. 저도 너무 네. 영광입니다. 네, 그럼 한 분씩 근황 토크를 나눠볼게요. 먼저 따마 씨, 지난달에 싱글 앨범을 발표하셨잖아요. 네. 타이틀곡 제목이 우우인데 이게 어떤 노래인가요? 뭐 제목 타이틀 우우 말 그대로 그냥 우우 하면서 노래를 제가 부르거든요. 네. 뭐 딱히 깊은 뜻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저희 우리 다 같이 청춘이잖아요. 네. 들에게 바치는 좀 힐링송 같은 느낌으로 제가 그냥 뭐 가볍게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좀 산뜻하게. 아, 그러면 기존 R&B 느낌보다 좀 더 산뜻하고 밝은 느낌일까요? 네네. 제가 아. 원래 어제 작년에 정규 앨범은 좀 이렇게 완전 R&B 느낌으로 네.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좀 가볍고 네. 팝스럽다고 하더라 모르겠어요. 아. 저도 잘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가볍게. 아니 근데 기쁜 소식이 있더라고요. 지난 19회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R&B 앤 소울 음반상 그리고 2022 한국 힙합 어워즈에서 올해 R&B 앨범상까지 우!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상 너무 큰 상 이렇게 받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셨어요? 일단 그 전까지는 딱히 상에 대한 뭐 어떤 큰 감흥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 그 트로피랑 그 플래그 그걸 받으니까 네. 확실히 뭔가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또 감사하고 싶 감사드릴 분들이 너무 많은 게 네.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저 같이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상이죠. 제가 아니고 네 그렇다고 아. 생각합니다. 네. 아 이렇게 겸손함까지 너무 네 부끄럽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원 씨는 지난 수요일에 새 미니 앨범을 발표하셨죠. 앨범 네. 제목이 정릉.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제가 살던 동네고요. 지금은 살지 않기 때문에 뭔가 그동안의 삶을 정리하듯이 만들었던 노래들을 정리해서 약간 소품집 같은 느낌으로 아. EP 앨범을 네, 발매하게 됐습니다. 정릉 저 알거든요. 아, 제가 살던 동네랑 가까워요. 아 그래요? 아, 또 네. 산이 좋고 공기가 맞아요. 좋은 네네. 네. 타이틀곡이 두 번째 트랙인 그대 것인데요. 네. 어떤 곡이에요? 지극히 좀 평범하고 일상적인 오후의 풍경을 좀 네. 산뜻하고 약간 뭐랄까 꽁깃꽁깃하게 그렇게 좀 풀어보려고 네, 네. 노래를 만들어봤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싱어송라이터답게 이번 앨범도 전곡 작사 작곡을 하셨잖아요. 네 곡 네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노래가 있을까요? 비밀이라고 하는 트랙이 있는데요. 네. 제가 23살 때 만들었어가지고 그 긴 시간 동안 뭔가 낼까 말까 고민도 하고 편곡도 많이 바꿔보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많이 애착이 쌓이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네, 9728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진원님 이번 정릉 앨범 네 곡 다 너무 좋아요. 이 봄에 딱 어울리는 노래들 잘 듣고 있어요. 오늘도 라이브 화이팅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지금 라이브를 한 곡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혹시 진원 씨부터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죠? 네, 이번 EP 앨범 타이틀곡인 그대 것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아, 네. 뭐 아마 뭐랄까 되게 뭐랄까 일상적인 곡이라서 네. 일상적인 그런 풍경이 네. 그려지는 느낌으로 들어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번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 그대의 것 라이브로 들어보실 건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볼륨 키워주시고 같이 들어보면서 감상평 많이 보내주세요. 자, 준비되셨을까요? 넵. 네, 그럼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대의 것. 그대의 잠든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내가 모르던 것들을 자 적은 글씨처럼 떠다니는 별들처럼 깊은 네, 진원 씨의 그대의 것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이 벚꽃이 흩날리는 이 날씨에 어울리면서도 뭔가 한편으로는 쓸쓸한 그런 감정이 많이 담긴 것 같아서 들으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따마 씨는 혹시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저도 이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됐는데요. 저는 뭔가 노래를 들을 때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뭔가 한강 공원에서 그냥 걷다가 좀 앉아서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감상평도 많이 도착했는데요. 하나씩 만나볼게요. 9253님, 진원님 오늘 고막 도둑 진원님 나온다고 해서 귀 쫑긋 준비했어요. 역시나 제 고막은 진원님 그대의 것이에요. 네. 다정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하나 더 읽어주세요. 네, 김우현님 노래 듣는데 살랑살랑 바람이 옆에서 불어오는 것 같아요. 진원님이 담아내시는 감성 정말 최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박소영님이 벚꽃잎이 기타 선율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아요. 정말 시적인 표현이시네요. 네. 네, 이 노래를 듣고 모두가 지금 감성에 젖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서 따마 씨의 라이브도 들어볼 건데요. 어떤 곡이죠? 네, 저는 조금 더 이제 분위기를 조금 더 업시켜서 우우라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곡을 그냥 가볍게 불러드릴게요. 네.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청취자 여러분도 감상평 계속 보내주세요. 그럼 준비되셨을까요? 네네. 그럼요. 네. 그럼 따마 씨의 또 다른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노래 우우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흐려지는 꿈 매일 똑같은 하루 그런 생각은 잠시 접어도 오늘 밤 is never coming again 별 생각하기 싫은데 내 몸은 이미 바삐 움직여 바보처럼 길들여지나 진짜 무서운 건 우리의 무의식인 듯해 후회는 딱 한숨만큼이 적당해 확신은 샴페인병 가득히 충전해 Let's sing together 아직 우린 세상에 남아 이야기를 확인하지 않은 지가 너무 오래야. 이런 게 핑계거리가 되는 세상이 된 지 오래요. 바보처럼 길들여진 나. 진짜 무서운 건 우리의 무의식인 듯해. 후회는 딱 한숨만큼이 적다. 확신은 샴페인병 가득히 충전해. Let's sing together. 아직 우린 세상에 남아. 왔습니다. 와, 근데 가볍게 이렇게 들으면서도 마냥 가볍지 않은 노래이네요. 네, 진원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냥 그 CD 틀어놓은 줄 알았는데요. 네, 네. 아, 이렇게 나긋하게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네. 보니까 노래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아. 네, 영수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도 만나볼게요. 유혜영님, 심장아 나대지 마라. 첫 소절부터 심장이 마구마구 뛰네요. 너무 좋아요. 아, 심장아 나대지 마라. 김윤기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 네, 진짜 고품격 라이브네요. 와인 한 잔과 함께 해야 할 것 같아요. 와인보다는 네. 맥주나 샴페인 이런 거랑 함께 하시면 더 신나실 것 같아요. 네, 맥주 좋다. 네. 네, 맥주 진짜 어울려요. 네, 또 읽어주세요. 네, 1311님 자유로 밤길을 달리는 차 안에서 듣고 있는데 아름다운 밤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 언니가 또 등장을 하네요. 웬디 씨가 안녕하세요, 완디입니다. 곽진원님, 따마님 정말 팬이에요. 두 분 다 이번 앨범 노래들 너무 좋아요. 타이틀곡도 수록곡도 다 명곡인 것 같아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만나뵙고 싶습니다. 기호강 잘할게요. 아이고. 아, 우리 웬디 언니가 감사합니다. 오프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네, 올려주시는데 아니 저한테도 아까 개인적으로 너무 두 분의 팬이라고 꼭 감사합니다. 전해달라고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아, 네. 내기에서 가장 가까운 공연장 귀대면 콘서트 오늘은 곽진원 씨, 따마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엔만 신어. 집엔 안전화를 구입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우리 집까지 천천히 걸어본다. 하얀 민들레가 보이고 빨간 무당벌레가 보인다. 천천히 걸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모든 것이 변했다. 집 하나로부터 즐거움을 짓다. 라온 건설. Yeah,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영어는 해커스. 요즘 덮밥 이슈. 핵 당해. 핵 맛있어. 핵 든든해. 요즘 덮밥 이슈. 핵밥. 핵밥. 지금 주문해봐. 덮밥은 핵밥. 핵밥. 피자로 마일리지 쌓아봤나? 피자 먹고 도장 찍고 피자 먹고 도장 찍고 피자 먹고 도장 찍고 피자 먹고 도장 찍고 피자 먹고 도장 찍고 피자 알볼로 퍼스트 클래스 회원에게는 최대 제주도 왕복 항공권까지 혜택도 제대로 알볼로 피자 맛의 꼭대기 피자마루 피자의 마루 피자마루 언제나 가벼운 가격 피자의 마루 피자마루 어디서나 간편한 포장 가격은 가볍게 포장은 가까운 매장에서 편하게 이래서 피자마루 박서준입니다. 요즘 어떤 소파 찾으세요? 오리지널 유럽 패브릭 소파? 내구성이 탁월한 소파? 안심할 수 있는 소파? 감각적인 컬러의 소파? 소파보다 편하고 패브릭보다 아름답다. 지금 박서준 소파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자남치킨 왜 맛인지 아세요? 잘 걷고 뛰고 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싱싱하고 쌩쌩하고 스트레스 1도 모르는 닭으로 만든 치킨. 자담치킨이 맛있는 건 자연스럽다. 국내 최초 동물복지 인증 치킨 자담치킨. 베즈랜드 빠른 곡할 프린트 베즈랜드 한정도 소량 인쇄 베즈랜드 장비빨이 달라요 베즈랜드 베즈랜드 인쇄 맛집 베즈랜드 공부, 벽보, 선거 인쇄물도 베즈랜드. 한화생명이 암만큼은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75년 노하우를 담아 보험의 진심을 담아 그래서 이름도 시그니처 한화생명의 시그니처가 될 암보험 지금 시작합니다.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 1577 앞뒤가 똑같은 번호 1577 대리운전 1577 Thank you my best friend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안방 1열에서 편안하게 기호강하는 시간 귀대면 콘서트 오늘은 곽진원 씨, 따마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김성현 님께서 직접 앞에서 듣는 조이 DJ님은 얼마나 기호강하실까요? 저 오늘 나오길 방금도 말했는데 오늘 나오길 진짜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어쩜 이렇게 라이브를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따봉 따봉 따봉. 저희는 따마의 얼라이브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3부에서도 두 분의 고품격 라이브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5 o'clock. I'm never gonna catch that flight. Oh no. 좀 더 빨리 달려가. 복잡해 머릿속. Oh, it lasts so long. Sometimes 난 생각이 좀 많아. 아래도 너는 움직일 수 없어. 어쩌면 너도 마찬가지일 거야. 매번 똑같은 말들만 하는 너. Yeah, your help is too much. 늦기 전에 서둘러 grabbing 내 거울 속 면상에 다 잡은 -17도에 running and I'm sweating 신경 쓰지 말고 외쳐 Say I'm alive, yeah Say I'm alive Say I'm alive, yeah Say I'm alive Say I'm alive, baby Say I'm alive Oh God, I'm free God damn it's 9 in the morning 도로비 나팔 소리 좀 더 빨리 달려가 복잡한 모니터에 터질 것 같은 storage oh. 숨 막히는 caffeine high 알아도 나는 움직일 수 없어 어쩌면 너도 마찬가지일 거야 매번 똑같은 말들 말하는 너 Yeah your help is too much Oh my god what should I say 더 늦기 전에 서둘러 grabbing 내 거울 속 면상에다 jabbing 마이너스 17도에 running I'm sweating 신경 쓰지 말고 외쳐 Say I'm alive, yeah Say I'm alive Say I'm alive, yeah Say I'm alive Say I'm alive, babe Say I'm alive Oh God, I'm free 더 늦기 전에 서둘러 grabbing 내 거울 속 면상에 다 jabbing 아, 이거 마스크 끊어졌네. 모르는 사이지만 이거 쓰실래요? 서로 배려하고 유모차. 문화는 다르지만 아, 고맙습니다. 서로 도움 주고 돈 찔러러 왔어요. 방식은 다르지만 함께 응원하는 우리 존중과 배려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여자라면 하핑 사사부터 배까지 스타일 사이즈 걱정 없는 여성 의류 브랜드 검색창에 하핑 대한민국 모두 쌩쌩하세요 멈췄다. 와, 멈추셨네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선 우선 멈춰주세요. 어린이를 지키는 안전 운전. 이 캠페인은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와 아이들과 미래재단 행정안전부가 함께합니다. 요즘 덮밥 이슈. 밥밥밥밥 핵당해. 밥밥밥밥 핵 맛있어. 밥밥밥밥 핵 든든해. 요즘 덮밥 이슈. 지금 주문해봐 덮밥은 핵밥 하루 한번 하루 한포 하루 영양 열 가지 성분을 간편하게 온 가족 영양을 간편하게 뿌띠앤드로 바꿔 뿌띠앤드 뿌띠앤드 영양 밸런스 습관은 뿌띠앤드 뿌띠앤드 뿌띠앤드로 바꿔봐 노바렉스에서 제조된 에이팜 건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격리 업무 참 중요한데 어떻게 하지?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저 화석진이 추천합니다. 격리 업무를 쉽고 편하게 격리에게 프로그램 격리나라 격리나라 땅스 떡볶이 땅스 포장 전문 땅스 가성비 땅스 밀키트 땅스 창업한다니까 주변에서 걱정 많이 했죠. 근데 김간에 창업한다고 했더니 김간에? 믿음 가네 하고 안심하더라고요. 믿음 가네 오래 가네 모두가 안심하는 창업 오늘도 김간에 스마트한 금융앱 NH콕뱅크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연세들이 들어볼래 yeah, yeah. 이것저것 찾지 않아도 돼 yeah, yeah.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yeah, yeah. 누가만 봐도 실컷 놀아볼래 yeah, yeah, yeah, yeah, yeah.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즐기면 돼 연세들이 들어 웬디의 Young Street. 네, 영스트리트 금요일 3부 시작했고요. 오늘 귀대면 콘서트는 곽진원 씨, 따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분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해 봤는데요. 룰 간단해요. 제가 두 분한테 질문을 드릴 건데 듣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답을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준비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네, 그럼 노래 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같이 음악 작업을 하고 싶은 아티스트는 진원 씨? 카더가든 씨요. 남아 씨는요? 레드뮤지엄이요.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나 정말 노래하길 잘했다 싶었던 순간은 진원 씨?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남아 씨는요? 저도 지금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물건은 진원 씨? 거실에 있는 소파 같습니다. 남아 씨? 저는 여권이요. 너무 현실적인 대답인가요? 네. 네, 질문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두 분이 해주신 대답들 하나씩 짚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죠. 지금 이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같이 음악 작업을 하고 싶은 아티스트로 이제 진원 씨는 카더가든, 따마 씨는 라드 뮤지엄을 네 말씀하셨는데 왜요? 개인적인 친분이 조금은 있긴 한데 네. 같이 술이나 먹고 그러기 때문에 네. 뭔가 이렇게 좀 진지하게 같이 앉아가지고 음악적인 얘기도 좀 하고 뭔가 그런 좀 생산적인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일하는 진지한 모습에 가든 형의 모습도 네. 보고 싶고 네. 한번 러브콜을 영상으로 저기 형님 보고 계신다면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락 꼭 주시고요. 네, 따마 씨 라드 뮤지엄. 네네. 왜요? 원래 라드뮤지엄 씨랑 친분이 없었고 잘 그렇게 막 자세하게 찾아듣진 않았었는데 제가 어제 볼 일이 있어가지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CD도 봤고 그래서 CD도 받고 노래도 들어봤는데 너무 뭔가 좋고 너무 예술적인 거예요. 그 뮤지션이 그래가지고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음악 작업을 같이 한다면 지금 떠오르는 건 라드뮤지엄 님. 한번 메시지를 어제 뵀는데 또 볼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두 번째 질문. 나 정말 노래하길 잘했다 싶었던 순간은 바로 두 분 다 지금이라고 해주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너무 상투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렇잖아요. 노래를 안 했더라면 뭐 지금 여기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냥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돌이켜 보면 지나온 날들이 다 너무 그냥 감사하고 그냥 네, 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감성적이신 것 같아요, 형님. 네. 뭐야? 되게 소녀적인. 아 여기 셋 중에 소녀 감성 없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저기 따마님은 상당히 터프하신 걸로. 아니에요. 저는 전혀 그런 그런가요? 저도 진짜 조심스럽고 참 여립니다. 두 분 다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ISTP입니다. 따마 씨는요? 저는 그 NFP인데 E가 반이고 I가 반이에요. 그래서 두 개 다 네.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물건을 진원 씨는 거실에 있는 소파라고 하고 따마 씨가 여권이라고 하셨죠. 패스포트. 네. 네. 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여행이 가고 싶어서. 없으면 못 가니까. 네. 어디 제일 가고 싶으신지. 이제 해외여행이 조금씩 풀리니까 저는 둘 중에 유럽을 가고 싶고요. 독일만 이런 데 가보고 싶어요. 아직 못 가봤거든요, 독일을. 그래서 뭐 어디든 그냥 떠나. 어디든. 이제. 네. 거실에 있는 소파는요? 그냥 조금 그렇잖아요. 거실에 소파가 없으면. 없으면 안 되죠. 바닥에 앉아있으면 엉덩이 아프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의미 부여 안 하고. 네, 질문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이쯤에서 라이브를 한 곡 더 들어볼까 하는데 이번엔 따마 씨 노래를 먼저 들어볼게요. 네.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이번에 블레스드라는 곡이 있어요. 그 제 네. 정규 1집 앨범 타이틀곡인데 그 G-Soul 네. 형이 같이 불러줬던 노래를 저 혼자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작년 9월에 발표했던 첫 번째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 블레스드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이 감상하면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듣고 왔습니다. 아, 이 노래 너무 좋네요. 너무 아, 감사합니다. 제가 좀 네. 뒤에 좀 너무 길어가지고 네. 제가 뭐라도 하려다가 좀 네. 예, 그거 아, 맞아도, 부끄러워가지고. 네. 아 그랬어요? 네. 어 전혀 아 뒤에. 네, 그 뭐야 마지막 아우트로가 좀 길어가지고. 아, 근데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아, 제가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더 잘 불러드릴 수 있었는데 조금 제가 긴장을 했네요. 네 아니에요. 이게 라이브가 맞아 싶은 아, 느낌까지 들었어요. 네 아, 진원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이 계절과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네. 아까 산책 나갔었는데.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산책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꽃도 많이 폈고 네, 네.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정수태님이 약속 없는 쓸쓸한 불금에 제 마음을 대변하는 곳 같아요. 쓸쓸한 불금을 대변하는 네 김지영 씨 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네, 김지영 라디오의 제일 큰 장점은 제가 모르던 노래와 장르를 접해볼 기회가 많다는 것인 것 같아요. 너무 노래 좋아요, 따마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김윤기님도 한번 읽어주세요. 네, 김윤기님 와인과 함께하려고 했는데 맥주 추천하셔서 방금 호다닥 맥주 사왔네요. 지금은 맥주와 함께 하고 있어요. 아 맥주와 함께 귀대면 콘서트 너무 꿀 조합인 것 같아요. 네 7734님이 따마님 노래 가사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귀대면 콘서트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네 이렇게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잘 듣고 계신데요. 아 그럼 이번엔 진원 씨의 두 번째 라이브를 만나볼 건데요. 네.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번 EP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202호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이번 미니 앨범의 네 번째 트랙에 수록된 202호 라이브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들어보면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와, 네, 진원 씨의 202호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되게 묘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되게 툭툭 이 내뱉는 가사를 이렇게 혼자 곱씹어 보면서 뭐 막 되게 많은 걸 떠올리게 하는 그런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감상평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타마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진짜 많은 게 떠오르게 되는 것 같은데 곽진원 이제 형님의 노래를 들으면은 네. 이번 거는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듣는 건 아니지만 네. 뭔가 방에서 되게 네. 외로울 때 혼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약간 또르륵 눈물 흘리면서 듣는 그런 어,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딱 그 또르륵 눈물 한 방울 그 느낌. 네, 너무 좋은 평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영스 가족분들의 감상평도 하나씩 읽어주세요. 네, 3024님 202호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403호 샀는데 202호로 이사 가고 싶으시네요. 네.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으시지 않을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은진 씨 202호 이 노래 오늘 하루 종일 들었는데 이걸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니 전 행운하네요. 아, 와, 이 노래를 하루 종일 들으셨는데 들려드리는 제가 행운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7938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7938님이 오랜만에 엄마 집 가면서 듣는 중이에요. 깜깜한 도로를 달리면서 듣는 중인데 너무 분위기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시고요. 네, 네, 안전운전하세요. 9253님 진원님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노래 들을 때마다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온몸은 좌우로 흔들흔들 거리고 눈 감고 푹 취해서 매일 듣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취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어... 맞아요.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든 또 적당한 게 좋은 거니까요. 네. 아, 그렇죠. 너무 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고품격 라이브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에게 온 사연들 더 만나볼게요. 도윤선님, 따마님, 따마가 따뜻한 마음의 줄임말이라고 들었어요.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따마님이 특히 팝송 부르실 때 눈이 하트하트 돼요. 요즘 자주 듣는 팝송 하나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갑자기요? 요즘 자주 듣는 팝송. 저는 요즘에 네. 팝송이 약간 옛날 걸 많이 듣게 돼요. 네. 네, 옛날 거 많이 듣게 돼가지고 네. 제가 추천해 드리는 아티스트를 하나 추천해 드리자면은 네. 저 옛날 밴드 중에 비틀즈. 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 아니 너무 좋아요. 너무 많은데. 네. 아, 네. 오케이. 존 레논의 네. 플라스틱 오노 밴드 그 no. 앨범을 들으십시오. 아. 네. 아. 물론 저 되게 뭔가 잘 어울리시기도 하겠지만 저도 오.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네. 많이 들으십니다. 네. 너무 좋죠. 정수태님, 진원 씨는 감기 몸살 걸리면 병원 가서 주사 한 방 맞으면 개운하다 하셨는데 지금도 그러시나요? 근데요 제가 네. 감기 몸살이 안 걸린 지가 거의 한 3-4년이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네. 그게 이제 그 시기가 그렇게 되면서 네. 집에서 잘 안 나가게 되고 네. 또 하루 종일 마스크를 끼고 뭐랄까 개인 위생을 되게 철저히 하다 보니까 네. 감기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뭔가 더 불안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근데 뭐 네. 네. 감기는 뭐 몸살 걸리면 주사 한 방이면 괜찮죠 뭐. 네. 아, 되게 건강하시네요. 네. 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긴급 출동 개나리 벽지. 우리 집에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바이러스 딱 걸렸어. 우리 집 벽지는 바이러스도 잡거든. 그것도 99.999%. 개나리 벽지라면 우리 집도 바이러스 안전지대. 이야, 집집마다 개나리 벽지 하겠네요. 값지는 개나리 벽지. 아이투젠 아이투젠 비교를 하지마. 아이투젠 고민도 하지마. 아이투젠 이젠 아이투젠 패스트 캠프에서 만든 조보아의 사막 텐트. 알려드립니다. 힘들고 빡세게만 했던 토익 공부가 드디어 쉬워졌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바로 쉬운 토익 공식 에듀윌 토익.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딱 필요한 것만 토익도 이젠 쉽게. 쉬운 토익 공식 에듀윌 토익. 에듀윌. 다양한 오픈마켓에서 쉽게 팔고 라이브 커머스까지 한 번에. 메이크샵 검색엔진 닥쳐 따로 고객이 원하는 건 다 찾아주니까 메이크샵 쇼핑몰 성공을 위한 마법의 주문 메이크머니 메이크샵. 피자 맛의 꼭대기 피자마루. 피자의 마루 피자마루 언제나 가벼운 가격 피자의 마루 피자마루 어디서나 간편한 포장 가격은 가볍게 포장은 가까운 매장에서 편하게 이래서 피자마루. 아무리 스트레칭을 해도 마사지를 해봐도 다리가 퉁퉁 붓고 저린데? 혹시 하지정맥류? 다리 통증, 부종 등 하지정맥류가 의심될 땐 하지정맥류엔 배나실.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목부터 허리까지 근육통 완화 케어, 매일매일 집에서 팬텀 메디컬 케어. 목 주간판 탈출증과 퇴행성 협착증 치료 목적을 위한 견인에도 바디프렌드의 의료기기 팬텀 메디컬 케어를 잊지 마세요. 바디프렌드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세계 노선이 연결된 신설동역 역세권에 100% 주차, 복층과 테라스까지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초격차 프리미엄 어반하우스 신설동역 자이른에 4월 오픈 예정. 02-959-7800 상업시설 동시분양 중. 자이 S&D 예차단 썬팅은 지벤트 시인성 뛰어난 지벤트 소중한 내 차의 지벤트 열차단과 시인성이 바로 썬팅의 품격이 됩니다. 나와 내 차를 높이는 선택 검색창에 지벤트.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you you. 유유 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you.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you. 유유 제약. Let's go to time.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업업 성과 업업 업업 매출 업 판촉물을 고려하라. 라, 라, 라. 좋아라. 라, 라, 라. 싸니까 판촉물은 고려잖아. 고려 기프트 판촉물을 고려하라. 광고 듣고 왔습니다. 귀대면 콘서트 오늘은 곽진원 씨, 따마 씨와 함께했는데요. 두 분 어떠셨어요? 네,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노래 부르면서 조금 떨리긴 했는데. 정말요? 네, 전혀 안 느껴졌어요. 근데 두 분이 편하게 해주셔서 저도 재밌게 시간 잘 보내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일단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두 분 뵐 수 있게 돼서 영광이었고요. 네. 처음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네. 진행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원래 DJ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너무 좋은 노래들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끝곡으로 곽진원 씨의 비밀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4부에선 여러분의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싸드리는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두 분 오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희 웬디 언니가 진짜 팬이어가지고 우리 웬디 언니가 돌아오면 한 번 더 나와주실 거죠? 불러만 주신다면요. 네, 정말요?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웬디 언니가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두 분 보내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파이팅. 난 당신을 몰라요 기억을 못해요 그대도 날 잊어버려요 세상이 편하니까 룸패커 세상 편한 룸패커 깨깨깨리로제 떡볶이엔 닭강정 깨깨깨리로제 동시에 먹는 재미 깨깨깨리로제 꾸덕꾸덕했어 체리베리 딜리셔스 떡볶이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어? 둘 다 먹으면 되잖아 깨깨깨리로제 떡볶이엔 닭강정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테트리스 1612 골라 먹침 테트리스 찐빵 산삼 먹고 힘냈다 산다원 장만수 산삼과 본진복 산다원 장만수 산삼과 본진복 산양삼을 한 뿌리째 통째로 넣었다 산다원 장만수 산삼과 본진복 산다원 장만순 산삼과 본진복 창업 비결을 뜻하는 말은 맛도 탄탄 매출 탄탄 공방. 창업 성공을 뜻하는 말은 오래가는 맛집 창업 탄탄면 공방 선착순 2,000만원 창업 혜택까지 탄탄면 공방 소형 매장에서 초대형 매출 신화 선착순 2,000만원 상당 창업 혜택까지 국내 최초 한국식 탄탄면 전문점 탄탄면 공방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오늘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바나나로 바나나 푸딩을 함께 만들어 볼게요. 바나나와 식빵 견과류만 있으면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식빵 내장을 한 장당 16등분해서 네모나게 썰어주시고요. 오븐 용기에 먼저 수북하게 담아주세요. 바나나 한 개는 먹기 좋은 두께로 썰어서 식빵 위에 올려줄게요. 다음은 견과류로 올려줄 건데요. 땅콩과 피스타치오를 잘게 다져서 바나나 위에 솔솔 뿌려줍니다. 이제 푸딩에서 가장 중요한 크림이죠. 달걀 하나를 풀어 우유 한 팩에 생크림 4스푼, 설탕 2스푼을 넣고 계피가루를 뿌려 섞어주고요. 재료 위에 크림을 골고루 부어서 180도로 예열한 오븐에서 25분 정도 구워주시면 됩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형수와 여행을 떠날까요? 우리 같이 넓은 하늘에 걸린 구름들을 바라보며 환기와 숨을 좀 돌릴까요? 우리 바람 맞으며 하늘 높이 반짝이 영스트리트 4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웬디 언니를 대신해서 영스트리트를 맡게 된 스페셜 DJ 레드벨벳의 조이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 영스 가족분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잔뜩 싸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무겁게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으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여기, 스페셜한 이벤트로 영스 청취율을 올영, 이름하여 올영대이.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을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고 이 뽑기 통해서 직접 선물도 뽑아드릴 거니까요.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자랑거리, 고민 사연들도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네, 그럼 영스 가족들이 보내준 사연을 한 번씩 만나볼게요. 9938님, DJ 조이, DJ 수영. 아, 제가 이게 저희 팬분들이랑 형디로 할지 그 둥디로 할지 막 고민했었는데 저는 형디가 하고 싶어요. 저는 오늘 형디예요. 4부 다 했는데 형디예요. 반가워요. 오늘 산책 나갔다가 벚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있는 걸 봤는데 조이씨도 봤나요? 꽃가루를 날려 북죽을 더 크게 터뜨려 가사처럼 너무너무 예뻐서 사진 공유해요. 와, 너무 잘 찍으셨다. 와, 오늘 맞아요. 날씨도 맑아가지고 이 벚꽃의 이 핑크색, 핑크빛 분홍빛이랑 하늘 색깔이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경다인님, 조이 언니, 아, 선물 선물 뽑아드릴게요. 22번 커피 케이크 세트입니다. 아, 산책 나가서 벚꽃 구경하시면서 커피 케이크 세트 드시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경다인님, 조이 언니, 오늘 저희 엄마 생신이라서 소고기 미역국을 처음 끓여봤어요. 어머, 미역 양 조절 실패로 20인분 정도를 끓인 것 같네요. 그래도 엄마가 간은 맞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조이 언니한테도 잘했다 우쭈쭈 칭찬받고 싶어요. 아이고, 잘했다 우쭈쭈. 맞아요. 그 미역 양 조절 잘못하면 진짜 걷잡을 수 없이 불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한테 처음으로 미역국을 생일날에 끓여드렸었는데 저는 미원을 소금인 줄 알고 미원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쓴 거예요. 막 간은 맞는데 막 너무 써서 소금이 왜 이렇게 쓰지 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소금 대신 미원을 넣었었더라고요. 네, 그때도 저희 엄마가 칭찬 저도 해주셨었어요. 네, 아, 마음이 중요하죠. 네, 우리 경다희님 선물이 10번 재생크림입니다. 우리 어머니 드리시면 되겠다. 우리 어머니 미역국과 이 재생크림 선물로 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3557님. 초등학생 아들과 워킹맘인 저와 단둘이 캠핑 떠나고 있어요.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가는 건데 아들이랑 같이 가서 든든하네요. 라디오에서 아들 이름 나오면 좋아할 것 같아요. 서준후 좋은 여행하고 오라고 해주세요. 준우야, 엄마랑 같이 캠핑을 떠나고 있구나. 준우야, 좋은 여행 됐으면 좋겠어. 우리 준우를 위한 선물, 손소독제. 손소독제가 나왔어요. 여행할 때 손소독 꼭 중요하죠. 네, 필수죠. 여행 필수품 손소독제 보내드릴게요. 어머, 어제 스페셜 DJ로 함께 해줬던 AB6IX의 대휘씨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대휘씨께서 청취자 여러분, 저 어제 찾아뵙던 대휘예요. 저 기능시험 합격했어요. 축하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영수와 함께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기능시험,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합격하셨구나. 너무 축하드려요 대희씨. 너무 축하드려요. 근데 이제 기능시험까지 하면 이제 그거 남은 거죠. 그 도로주행 쉽지 않은데 저는 따본 사람으로서 네, 여유가 있어요. 아, 우리 데이씨 1번 아이스크림. 네, 아이스크림 선물. 우리 데이씨 기능시험 합격한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아이스크림, 맛있는 아이스크림 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8683님, 저 어제 면허 기능시험 떨어졌어요. 연습에서는 괜찮았는데 실제로 하니까 너무 떨려서 손을 덜덜 떨었어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걱정이네요. 조이님은 긴장될 때 어떻게 하나요? 큰일 앞두고 긴장 줄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 우리 대휘 씨는 기능시험 합격했는데 우리 8684님은 떨어졌어요. 저도 기능시험 한번 떨어졌었어요. 그 처음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줄 안 해가지고 바로 그 불합격 됐었거든요. 뭐 다음에 따면 되죠. 네. 아, 그리고 긴장될 때 저는 긴장이 되면 하품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은 쟤는 여유가 넘쳐서 저렇게 하품도 하는구나 하는데 저는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하품을 하고 다리를 떨고 하는 게 보는 분들은 좀 정신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좀 긴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우리 8684님을 위한 선물 마스크 세트 나왔습니다. 마스크. 네, 마스크 요즘 아직도 필수품이죠. 네, 마스크 세트 드릴게요.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들어볼 건데요. 계속해서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노래는 아이브의 Love Dive. 네가 참 궁금해 그건 너도 마찬가지 이거면 충분해 죽고 죽는 이런 놀이 참을 수 없는 이끌림과 호기심 묘한 너와 나 두고 보면 알겠지 눈동자대로 감추고 있는 거 Yeah, it's so bad Narcissistic, my god, I love it 서로를 비춘 밤 아름다운 까만 눈빛도 빠져 깊이 난 내게요 숨 참고 let's Yeah. 직접 들어와 두 눈으로 확인해 내 다이브의 러브 다이브 듣고 왔고요. 영스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좀 더 만나볼게요. 곽성진님, 조이로 이행시 가겠습니다. 조, 조이가 속해 있는 이, 이 그룹은 레드벨벳. 조이가 속해 있는 이 그룹은 레드벨벳. 레드벨벳이죠.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곽성진님, 아이스크림 맛있게 드세요. 네, 0321님, 형디, 저희 아기 오늘 처음으로 두부 먹었어요. 생후 231일차 아기입니다. 저희 유나, 레드벨벳 멤버들처럼 예쁘게 잘 자라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어, 유나, 유나, 아! 어머, 어머, 어머, 두부 먹고 있어. 어머, 유나야. 아, 건강이 최고인 거 알지, 유나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우리 유나. 우리 유나를 위한 선물. 베이커리 상품권입니다. 네, 우리 유나, 오늘 두부 먹었으니까, 다음에는 엄마랑 같이 좀 더 자라서 베이커리, 같이 빵, 맛있는 빵 먹었으면 좋겠어요. 네, 진용우님. 형디, 5년 전 커피 씨앗을 심어서 키운 커피나무에서 첫 커피콩을 수확했어요. TV에서만 보던 커피콩을 직접 수확해보니 너무 신기했어요. 내일은 후라이팬에 로스팅해서 드립으로 내려보려고 합니다. 형디 누나는 혹시 키우는 식물 있나요? 코로나로 답답한 요즘 같이 식물 키우기로 우려함을 달래보아요. 우와, 5년 전에, 와, 5년 전에 씨앗을 심었는데 진짜 신기하다. 네, 아, 저는 식물을 키워봤는데 너무 미안해요. 제가 끝까지 우리 식물 친구들을 네,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게 해가지고 저는 앞으로 우리 해님이만 우리 해님이만 네, 같이 잘 지낼 생각입니다. 네, 우리 진용우님 마스크팩 나왔어요. 마스크팩. 네, 마스크팩 보내드릴게요. 0498님 저도 이행시 할게요. 조, 조이는 이, 이쁘다. 네. 아, 이행시 참 쉽다. 에이. 네, 선물. 네. 손소독제 나왔어요. 우리 0498님 센스 있는 이행시 네, 감사드립니다. 네, 6238님 형디, 요즘 저는 떡 만들기를 배우고 있어요. 집에서 떡을 만들 수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떡이 만들어지는 게 너무 신기하고 또 제가 만든 떡이 맛있기까지 해서 용기가 생겨서 열심히 열정 갖고 만들고 있어요. 짝사랑하는 동료에게 제가 만든 떡을 선물하며 고백하려고요. 형디도 떡 좋아하세요? 오, 아, 집에서도 떡을 만들 수 있군요. 아, 이제 열심히 떡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짝사랑하는 동료에게 떡을 선물하면서 고백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저는 떡을 좋아하지만 살이 떡이 좀 바로 찌더라고요. 이건 저희 완디 언니도 공감할 텐데 떡은 조금 위험해서 아주 특별한 축하날만 먹는 것 같습니다. 네, 선물 뽑아드릴게요. 4번 커피 나왔습니다. 커피, 네, 떡이랑 직접 만든 떡이랑 커피랑 같이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2795님 저 인턴 합격했어요. 그동안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많았었는데 형디 노래 들으면서 힘낼 수 있었어요. 출근하기 시작한 지 2주 정도 됐는데 너무 행복해요.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기가 너무 힘드네요. 형디는 스케줄 많거나 새벽부터 출근할 때 어떻게 수면 관리를 하시나요? 와, 와, 근데 2주 차 때 행복하기 쉽지 않은데 되게 너무 그 적성에 잘 맞으시나 봐요. 네, 저는 저도 이제 활동할 때는 너무 불규칙하게 새벽에 일어날 때가 많은데 저는 그 최근에 오은영 박사님,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오은영 박사님께서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가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의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영스트리트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잠깐이나마 우리 웬디 언니의 목소리를 들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스페셜 DJ로 생애 첫 DJ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재밌네요. 지금 저기 밖에서 따봉을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긴장했던 거랑 다르게 너무 지금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고요. 우리 웬디 언니가 이제 얼른 나와서 얼른 다시 예쁜 목소리를 들려줬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내일도 이 시간에 찾아올 거니까요. 위클리 분들과 함께하는 영스스쿨 코너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오늘 끝곡으로 조이의 주댐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8일 금요일 하루의 완성은 조이와 함께. 안녕. PYE.